나 네 퀸 다쿠라 미녀마 로아소마 고런에서 아동기에서 바소바다쿠마 로아토부 고런에서 이젠 내 몸부가 고런치들 My love, I adore you.